눈을 감고 느끼는 바람 속 터지는 함성과 야유.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희망은 그저 불안전한 자유. 어딜까 주변에 온통 붉어진 눈빛들의 향연. 실패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진 꿈들과 악연. 날 스치는 사람들은 질투해. 그 속내 내가 누군지 잊은 채 밝게 smiling. Yeah I'm smiling. Yeah I'm writing just for you. 저 닿지 않은 공기 속에 어느새 나의 대화는 침묵이 됐네. 울분에 맺혀 터질 때 너란 파도가 날 흘려보냈기에 그 속에 빠져 헤엄치기도 또 내가 살아 숨쉬는 걸 느껴. You make me feel alive. You're the one who make me shine. 넌 나의 바다 꿈을 꿔. Who you are. 널 향해 가는 항해. Oh, 날아올라 넌 나의 밤.